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할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식을 부탁해 강성미입니다. 현재 채식을 부탁해는요, 팟빵이라든가 유튜브 등 팟캐스트 서비스 할 수 있는 다양한 앱에서 배포되고 있는데요. 팟캐스트를 통해 응원해 주시는 댓글을 보면 다양한 곳에 계시는 청취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참 좋거든요. 앞으로 팟빵 등에 댓글로 다양한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은요, 기획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한 청취자분의 댓글에서 나왔는데요. 팟빵 채식을 부탁해 10월 12일 채용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미래에는 기온 상승과 토양 오염으로 농업에 어려움이 있어 식물 공장에서 채소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식물 공장은 흙과 태양빛 없이도 수경 재배와 LED 빛으로 채소가 자라더군요. 이런 채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채용님 듣고 계신가요? 주제를 먼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 공장,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식물 공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면서 식물 공장 이야기가 참 많이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기후와 계절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생산을 해낸다든가 생산 공간을 엄격하게 통제해서 세균의 침투를 원천 봉쇄하는 거, 물로 재배하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가능하니까 농산물 가격의 급등세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다든가 이러면서 식물 공장이야말로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신기술이라고, 미래 농업이라고 두 정권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럼 매번 그런 것들이 미래 농업이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게 미래 농업이면 현재의 농업은 없어지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식물 공장 미래 농업의 대안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분은요, 글쓰는 농부 전희식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희식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장수에 살고요. 24년째 자연재배 농사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다른 기회에 또 뵙게 되더라도 이제 서로 아는 척 해요. 전희식 선생님께서는요, 글쓰는 농부라는 그런 별명을 좀 가지고 계신 선생님인데요. 24년 자연재배하면서 무려 책을 10권이나 출판하셨어요. 일단 선생님께서 처음에 책을 쓰신 거는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똥꽃, 그리고 엄마하고 나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동안 자연농을 하시면서 이 대한민국 농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내놨는데, 그 중에 우리 이제 한국 농업 문제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은 아궁이 불에 감자를 구워 먹다, 그리고 시골집 고쳐 살기, 그리고 삶을 일깨우는 시골살이, 땅 살림 시골살이, 또 하나는 선생님이 농업 문제에 대한 문명적 접근이라고 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은 책도 있어요. 제목이 아름다운 후퇴, 그리고 소농은 혁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 소농은 혁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그 생각이 들었고, 농업에 대한 대안이 이런 거구나 라고도 느꼈던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린이를 위한 책도 있어요. 한일이의 시골 일기. 그리고 이 10권 중에 가장 최근 7월에 선생님이 내놓으신 책 중에 옛 농사 이야기라고 이렇게 해서 10권이 있는데요. 농사도 지으시고 또 강연도 나가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그 운동 활동도 하시는데 도대체 책은 언제 쓰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선생님. 근데 진짜 책은 언제 쓰세요? 농사일 하면서 어머니랑 살면서 또 농민의 동지들과 어울리면서 글감은 저절로 나오고요. 생동하는 현장에서 이 글의 구성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판기에 손이 가면 글이 절로 나오죠. 이미 그 살아있는 생활 현장에서 그런 글감과 글 구성에 대한 과정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글을 생활글이니까 쉽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생님이 내신 옛 농사 이야기만 보더라도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주변에 그러니까 이웃분들이죠. 뭐 서울에서는 우리가 이웃사람 하면 누가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지만 선생님 글을 보면 옆집에 할머니가 누구며 또 저 건너 아저씨가 누구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게 다 글감이고 글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런 거죠, 선생님? 그렇죠. 네. 누구나 그런 자기 일상 속에 또 생활 주변에 그런 글감은 다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사실은 바쁘다 보니까 일상에 쫓겨서 농산물들이 어떻게 생산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오는지도 잘 모르는데 미래의 어떤 첨단 농업이라고 지금 굉장히 일컫고 있는 식물 공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이 농산물이 식탁에 올라오는지부터 선생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분명 24년 자연재배 농부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관행농과 유기농과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연재배농, 자연농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연 다 각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도시에서 음식을 먹고 하시는 분들은 농사 과정을 자세히 알기가 어렵죠. 뭐 흔히 뭐 말하는 관행농이라고 하면은 농기계를 많이 쓰고 비료나 제초제나 멀칭하는 비닐 또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이런 여러 가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돈벌이에 유익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농업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이런 농업을 이제 관행농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관행농업이라는 명칭이 잘못됐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관행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다들 동의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관행이라 이러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벌어지는 이런 농사 방법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했던 농법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멀리 길게 잡아도 40년이 채 안 된 농법이고 5천년을 따지더라도 관행적으로 해왔던 농법은 지금의 유기농업, 이게 관행농업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행농업을 화학농업이라 부르자, 화공농업이라 부르자, 현대농업이라 부르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문제제기에 동의합니다. 이 화학농업을 관행농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관행농업은 증산을 위한 농업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기농업은 선생님 어떤 건가요? 네, 유기농업은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6천년 해왔던 농사인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다면 그걸 떠올려 보면 됩니다. 유기라는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돼지 한 마리 키우고 소 키우면서 송아지 하나 낳아서 자식 등록금 준비하고 그 걸음을 논밭으로 전해서 안에서 농사를 짓고 서로 아주 조화롭게 맞물려 있는 사람의 일상과 가축과 퇴비와 농장과 작물, 이게 서로 살아 연동되는 톱니바퀴 같은 이런 농사를 유기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농업이 생산량이 더 많아지도록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인위적인 시도를 하는 게 이제 현대농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차이가. 그래서 유기농업은 화학비료를 함부로 준다든가 퇴비도 이제 축산 분뇨나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것도 함부로 주지 않고 최대한 토양과 작물과 사람의 삶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잘 조절하면서 하는 농업을 유기농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 재배는 그러면 또 뭐 뭔가요? 네, 자연농. 네, 네. 네, 그 참 농업의 역사 를 한번 쭉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유기농업이 우리나라에서 입길에 오르내리게 된 게 오래지 않아요. 수천 년 유기농업을 해왔지만은 4, 50년 전에 산업화가 되고 도시로 몰려가고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곡물 자급률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현대 농업이 농촌 구석구석 농지 정리에서부터 농로 또 수로 포장 댐 건설 이런 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현대 농업이 전면화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유기농업이 다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자연농업 얘기가 나온 지는 더 오래 안 되죠. 이 유기농업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유기농업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네. 게. 우리나라 초기 유기농업을 1990년대 정도로 본다면은 지금은 농식품부, 네. 농수산축산부, 옛날에는 농림부였죠. 네, 네. 농림부의 유기농업과가 만들어진 게 1995년이었거든요. 그만큼 현대농업, 화학농업이 문제가 많다고 보고 유기농업과가 만들어졌는데 유기농업은 초기에는 이제 농사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승각자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시도를 했어요. 근데 유기농업이 참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원도 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른바 몰려들다 보니까 장사꾼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음식이 있고 또 관리 잘못되면 구데기가 끓듯이 유기농업이 상업화가 되고 웬만한 백화점 또 마트에 유기농 매장이 별도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엉터리 유기농업도 나오게 되고 겉포장만 유기농업이고 실속은 유기농업이 아니고 유기농업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만물 만생에 대한 존엄성, 경외심 이런 게 바탕에 깔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본질은 사라지고 돈벌이가 된다 이래서 유기농업을 권하고 정부에서 유기농업을 권할 때도 관행농 농약 많이 써가면서 농약 마시면서 이 관행농 하는 것보다 유기농업이 버리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기농업의 폐해라고 하면은 엉터리 유기농산물들 농업 농사 과정에서 엉터리로 겉포장만 유기농을 흉내내는 이런 농사꾼들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토양이 파괴되고 또 순환이 단절되는 이런 경우들도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자연농업은 다시 본래의 유기농으로 근본의 유기농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연농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비닐도 안 쓰겠다. 농기계도 안 쓰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기농업에서 비닐 멀칭하는 거는 다 용인이 되거든요. 이것도 안 하겠다. 그래서 자연농은 훨씬 근본적인 농사법, 자연과 완전히 하나되는 농사법, 내 농장을 자연 상태로 복원하겠다. 자연 상태를 최대한 구현하는 농장이 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구분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실제로 유기농 인증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농산물들을 보고 그거를 돈을 조금 더 주고 이렇게 사는 입장이라서 네. 선생님 말씀만 딱 들으면 그게 가짜라는 얘기인가라는 말도 살짝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그 부분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네. 선명하게 구획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이제 유기농은 농사 과정에서 그 농산물이 유기적 생태 토양에서 생산됐느냐만 볼 게 아니고 그걸 사먹는 나와 농사를 지은 농부와 나는 어느 만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소통되는 관계인가까지를 함께 아울러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아는 농부한테만 사먹어야 되냐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뭐든지 시장화되고 상품화되면은 인격도 시장화되거든요. 인간도 상품화돼요. 그 상품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 심성이 상품적 심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경계하라는 건데 유기농산물이 아무리 농부 연락처가 있다 하더라도 상품을 목적으로만 재배할 경우에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제 그 선택 기준은 믿을 만한 판매처. 다른 말로 하면 뭐 생협이라고 일단 쉽게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생협은 조합, 협동조합 체제니까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고 인간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이 관찰되는 곳이고 그러나 대기업이나 큰 뭐 백화점 매장은 협동조합이 아니고 그 사장, 오너 중심의, 오너가 그 매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돈벌이가 목적이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농부를 직접 아는 농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협동조합 방식의 생협이나 이런 데는 인간 중심의 운영 방식과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나도 조합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구별을 가지면은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요. 우리 이 채식을 부탁해서도 몇 번 그 방송을 나간 적이 있는데 이제 농산물을 사 먹을 때 우리가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이런 매장에 친환경 제품을 사 먹는 것도 있으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한살림이라든가 생협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 같은 데서 사 먹으면 좋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서울에 장터도 좀 선생님이 요즘은 많이 열리거든요. 아, 직거래 농민, 장터. 예, 직거래. 네, 네. 이제 그 광화문에서도 농부시장이 좀 열리고요. 그리고 마로니에 공원에서도 네, 농부 시장이 좀 열리고 네네. 동대문 DDP에서도 농부의 얼짱 이래서 얼굴 있는 농부 이렇게 해서 이제 직거래들이 좀 열리고 있는데 맞아요. 이번 달 29일에도 네. 네,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립니다. 네. 열린답니다. 선생님 제목이 거기는 어떤 건가요? 거기는 농부 시장인데요. 아, 농부 시장.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천호균 선생님이 그 중심이 되는 그 농부시장이 29일 날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아, 네. 29일 날부터 열린다고 하네요. 아, 그럼 일요일이네요, 선생님. 네. 네. 이렇게 농부들이 직거래 이제 막 가지고 올라오는 거를 우선 사 먹는 것들이 좋다라고 저희가 이제 몇 번 홍보를 해서 아마 이 방송을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식물공장 미래 농업에 대한인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어 방송하겠습니다.